그럼 다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기독교인들이고요. 팟캐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근데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가 누구지 일단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실명은 오늘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를 알아보시는 분들 간단히 이메일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일단 오늘 뭐 이름은 바뀔 수도 있는데 오늘은 이원이라고 쓰기로 했습니다. 이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네, 저는 N1입니다. N1. N1. 네. 보이그룹 같네요. 네, N1. 코드네임 T1입니다. 네, 네, 코드 T1. T1. 네. 저희가 이름을 일단 오늘 이렇게 부르기로 한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저희가 앞으로 이 제도권에 들어가서 직장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한 마리 문제가 돼서 혹시 직장을 못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저희가. 있어서 네. 나중에 조사하면 다 나오는 거 조사하면 다 아니에요? 나오지만 네.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실명을 안 쓰는 이유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가명으로 E1, 예. T1, N1 이렇게 한 이유가 뭐죠? 예, 저희가 뭐다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인데 전공이 다 달라서 일단 저는 N1이 신약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아, 신약을 공부하고 계시군요. 뉴 테스먼트 그래서 원은 이제 숫자 원이고요. 그래서 저희 이 그룹이 좀어확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N2가 생길 수도 있고 N3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 일단 N1으로 이름 코드네임을 했고요. 자, N1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들으셨듯이 신약. 신약을 공부하고 계신 분입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T1님은 왜 T1이죠? 네,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theology라고 해서 T1이라고 코드네임을 정했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직 신학. 네. 네. 뭐왜 그냥 조직 신학이라고 말을 안 하고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 네. 차차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신학과 철학 분야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교육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종교교육, 뭐 기독교교육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래서 에듀케이션 이원. 네, 굉장히 간단하죠. 일단 오늘은 이렇게 하고 본인이 또뭐 이름을 바꾸고 싶다. 뭐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걸로. 그쵸. 네, 그렇게 하나요? 다음에는 또 다른 코드네임을 정해서 뭐 절대 아니면 찾아낼 수 없도록. 본인의 뭐 어떤 뭐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고 싶다. 그럼 뭐 이름을 바꿔서 다른 사람인 것처럼 나타날 수도 있는 걸로. 예. 좋습니다. 오늘은 N1, 2원, T1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 공부를 하고 있죠? 어떤 과정에 있죠? 아까 이야기했나요? 이야기했죠. 네, 예, 박사 과정에. 저기 미국까지 얘기하자면 미국에서 미국?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떤 신학교. 캘리포니아인가요? 아니 캘리포니아 아닌가? 캘리포니아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죠? 저는 모르겠는데. 캘리포니아에서 그러면 지금 너무 지금 너무 좁혀지고 좁혀지는데? 있어요. N1님만 네. 캘리포니아에 있는 걸로. 그 지역 부분은 저기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무음 처리해주세요. 아무튼 네, 신약으로 미국에 있는 박사 것까지만 이야기합시다. 저희 지금 다 박사 과정 하고 있고요. 네. 다들 논문을 지금 쓰고 있는 과정이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생각이 많은데 팟캐스트가 유행이라 한번 우리도 팟캐스트를 한번 해봤으면 해서 그렇죠. 다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하자. 원래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를 하려고 오늘 딱 모인 건 아니고, 원래 모임이 계속 있었죠. 언제부터였죠? 저희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인 지한 2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세월호 사건 일어난 이후에 저희가 모이기 시작을 했죠. 아니, 그 전에. 그 전부터 시작을 네, 했지만, 그렇죠. 제가 좀 늦게 합류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더 모임이 활발해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세월호 사건이 좀 어떤 결정적인 원동력이 됐었나요?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이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또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이 사건을 대하고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 안에 어떻게 그것을 소화를 해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해외에 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거기에 가서 뭔가 도울 수 있는 일도 없었고 그런 상황도 되지 않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기도회를 하고 네,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실제 기도회를 했었죠, 그때. 그렇죠. 네, 세월호 네. 사건 추모하기 위해서 예. 네, 기도회가 있었고 또 학교 여러분들 초대해서 이렇게 하셨고 예. 그렇죠. 저는 참고로 못 왔습니다. 왜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제일 먼저 모인 거는 어떻게 모인 거였죠? 누구, 어느 분? 저희 T1 네. 님이랑 네. 저랑 N1이랑 네. 의기투합해서 이렇게 아.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 제일 처음부터. 그렇죠. 예, 저희가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다 네. 보니까, 아, 그쵸. 같은 예, 연구소에서. 같은 네. 연구소에서 지금 일을 일을 하고 있죠. 네. 하다가 우리가 뭐 어떤 이 진보라는 말을 쓰면 네. 안 되나요? 진보. 아니, 뭐 상관없죠. 예, 네. 좀 이렇게 진보적인 생각들을 많이 해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기존의 네. 그한 그냥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박근혜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아, 왜 그러세요? 시작을 하게 됐죠. 예, 그러니까 따로따로 공부만 하다 보니까 어떤 relevance, 다시 말해서 어떤 우리가 공부해서 뭐할 거냐는 거죠. 예, 그런 느낌, 그런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어떤 확신이 좀안 들어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죠. 공부하고 있는가? 도대체 우리가 이거 공부는 열심히 공부해서 하고 뭐 있는데. 할 거냐. 우리가 네. 돈을 벌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쵸. 이 신학을 해서 돈 버는 버는 분들 많이 있는 것 같던데. 예, 버는 분들 있지만 네. 사실 정상적으로 돈을 그렇게 버는 건또 아니니까. 그럼 우리가 도대체 뭘 위해서 하는 거냐. 예,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우리가 이야기를 모임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한세 분, 네 분이 또 나중에 조인하셔서 예, 두 분이 이제 한국에 가셨죠. 네, 벌써 예. 가셨죠. 그분들은 이미 제도권의 일원이 되셨어요. 그렇죠. 네. 예. 그분들의 일원을 그렇죠. 지금 말하면 안 됩니다. 예. 그분들은 이제 S1이죠. S1이랑 S2. 그렇게 되나요? S1이랑 S2죠. 그렇죠. 두 분이 스피리추얼리티. 같은 예. 전공이었는데. 같은 전공인가요? 아, 근데 이제 뭐 내용은 달랐죠. 이제 내용은 그 달랐지만은. S2는 이제 주로 정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그렇죠. S1은 이제 주로 영성 그렇죠.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네. 그래서 그랬습니다. 주로 저희가 처음에는 S2 때문에 정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 그렇죠. 정치 얘기 네. 많이 했죠. 그분이 가시고 난 뒤에는 저희가 이제 정치 얘기를 조금 등한시하게 됐습니다. 주로 그때 어떤 얘기들이 있었죠? 정치 얘기할 때? 아, 주로 50 이야기를 주로 많이 박정희. 했죠. 주로 뭐, 네. 네, 그렇죠. 네, 박정희, 기승전 그렇죠. 박정희였는데. 그리고 또 여기 또 계신 또 T1 분은 또 기승전 또 친일파 친일파 척결. 척결을 그렇죠. 갔었고 맞습니다. 네. 그런 점점 식으로 우리가 조금 네. 성향이 좀 나오는데, 네. 걱정이 좀 되네요. 괜찮습니다. 뭐 네. 최근 제가 뭐 겁이 많아서. 네. 그럼 뭐 다음 주에 다른 이름으로 또 오시면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2년 정도 뭐 어떤 때는 매주 모이기도 하고 뭐 2주에 한번 모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 3주에 한번 모이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모였었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냥 지나가기 너무 아깝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을 좀더 많은 사람들과 나눴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팟캐스트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죠. 그렇죠. 저희가 공부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지할 때가 많고 아, 그쵸. 또 관심이 아예 없을 때도 많이 있어요. 맞아요. 예, 그 이제 바쁘다는 이유로 공부하는 게 바쁘고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 주위의 일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로 공부만 해서 졸업을 하면 과연 뭘할 거라는 거죠. 예. 어떤 메시지를 사회에 던질 수 있으며, 어떠한 새로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불러올 수 있을지가 퀘스천인 거죠. 예.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모임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런 주제 삼아서, 각자 공부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네, 좋은 얘기들을 많이 나눴죠. 저는 정말 저희 이 모임에 있는 여러분들 때문에 많이 도전을 받았고 또 많이 공부도 하고 네,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 그럼 너무 좋은 시간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좋은 시간을 우리가 이제 더 많은 분들하고 좀 나눠보고자 이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네.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한 명이라도 좀 들으시는 분 혹시 있으시면 저 격려 이메일 어디로 써야 되나요? 격려 이메일을. 격려 이메일을 우리가 또 만들어야죠. 아직 이메일을 네. 만들어서 좀 아직 추가로 없습니다. 녹음해서 붙일 테니까 그때 네, 들어주세요. 아,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아, 저희가 아까 조금 이야기 해봤는데 이런 거죠. 앞으로 팟캐스트를 우리가 뭔가 녹음해서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뭐를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네. 적절한 주제를 찾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 약간의 이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었는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한 분이라도 혹시 들으시는 분 계시면 어떤 팟캐스트를 하는 게 좋은지 답변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청자 네. 또 그러니까 청취자 중심으로 가야죠. 일단 우리가 네. 왜 팟캐스트를 하느냐. 네. 절대 이 팟캐스트는 굉장히 그 만들기가 어렵지 않은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쉽게 소통할 수 있고 가장 뭐랄까 효과적인 요즘의 미디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요즘에 책을 많이 읽으시겠지만 책을 또 안 읽으시는 분들은 팟캐스트가 오히려 예, 굉장히 그 지식을 얻고 또 그냥 또 재미삼아서 또 듣기도 하고,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핫한 미디어다. 예, 그래서 요즘은 책을 쓰시는 분들이 팟캐스트를 네. 먼저 하고 책을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뭐 학자들로서, 네. 학생들로서 그쵸. 글을 써서 이렇게 학자라고 부를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 우리가 학자죠. 네, 학자들로서 네. 공부하는 네. 학생이 학자죠. 네. 네. 네. 목회자들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쵸. 우리가 아리클을 써야 되잖아요. 네. 아리클을 써가지고 아리클은 뭐죠? 네. 아, 그 글을 써서 네, 논문 논문이나 네. 뭐 이런 네. 그런 걸 써서 이렇게 퍼블리쉬를 해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 좋은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시대는 슬프게도 갔다란 해더라. 그렇죠. 네. 읽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읽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팟캐스트가 제가 볼 때 가장 강력한 이 사람들과 소통하는 가장 네. 강력한 방법이 네. 이제 한참 전에 이제 네. 된 거죠. 나는 그렇죠. 꼼수다부터 네. 시작해서 아무튼 그래서 저는 사실 고민을 많이 했죠. 네. 과연 내가 팟캐스트를 하는 것이 네. 나의 이 인생을 위해서 네. 주변에서 굉장히 말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하지 말아라. 네. 네. 앞길 막힌다. 네. 근데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아무리 작은 목소리지만 네. 아무리 네. insignificant 한 네. 우리가 정말 누가 중요하지 않은 중요하지 않은 누가 들어주겠으며 네. 뭐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가 네. 중요하겠어요? 학교 구석에 모여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네. 잡담하는 건데 그렇죠. 누가 귀를 기울여 들어주겠어요? 그렇지만 네. 이 목소리를 이렇게 밖에 내놓는 게 중요하다. 네. available하게 네. 빨리 해석해주세요. 네. 어베일러블하게 만든 가능하게 네, 네. 가능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저희가 네. 이 영어가 다들 잘 되는 건 아닌데 한국말도 잘 안 돼요. 이거 저거 하다 보니까 잘 안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네. 것을 네. 좀 이렇게 나도 스스로 확인하면서 네. 사람들이 이런 그렇죠. 이렇게 인시그니피칸 사람도 네. 있구나 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자꾸 없는 목소리도 자신이 없는 네. 좀 불분명한 네. 목소리더라도 내는 게 중요하다. 아니 근데 50대도 아닌데 네. 왜 이렇게 지금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 내는 걸 이렇게까지 두려워하면서 이렇게까지 고민을 하면서 이 팟캐스트를 네. 시작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참 교회 박시정권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 그렇게 분명히 네.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니, 교회 박시정권.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사회는 좀 왜 그러세요? 사회는 좀 티원으로 왜 그러세요? 민주적으로 변화했다라고 하더라도. 교회는 그만큼 정말 오공 시절처럼 아직까지도 보수적이고 네. 어떤 뭐랄까요 그런 독재 지금 독재자가 아니, 교회 안에 독재자가 있는 건 아니지만 교회 기독교라는 한국 기독교라는 어떤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공부한 것들을 쉽게 나눌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두 분이 그렇죠. 약간 네. 좀 약간 네. 폭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성향을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 아니고 애너님이 네. 평소에는 훨씬 더 나으신데 오늘 왜 그러신지 네.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긴장을 많이 한 저희가 것 같아요. 사실은 저번에도 얘기했었지만 좀 이 팟캐스트의 네. 성격을 좀 이렇게 좀 중도적으로 네. 가자. 아 그럼요.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저희는 프레임에 갇히는 걸 가장 그렇죠. 싫어합니다. 네. 중도적으로 네. 가고 틀에 갇히는 걸 싫고 약간 네. 디보셔널한 네. 좀 이렇게 큐티식이나 뭐 네. 은혜를 끼치는 이런 것도 좀 그런 요소도 좀 가져가면서 네. 좀 네. 새로운 네. 관점을 네. 좀 제시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자는 네.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네. 첫 번째 이제 뭐 안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팟캐스트가 이 시대에 필요한가 기독교인들에게 네. 그렇죠. 네. 뭐 은혜로운 팟캐스트 말씀을 통해서 마치 우리 주일 설교 듣고 네. 은혜 받는 것처럼 신앙을 네. 성장시켜줘 뭐 그런 그렇죠. 팟캐스트가 필요한가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하죠. 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저는 이 팟캐스트를 듣고 네.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왜 그러세요? 진호님 좀 이상하네요. 아니 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강단에서 네.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 네. 강단에서 이렇게 권위적인 자세로 딱 서가지고 전하는 말씀을 듣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때까지 네.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대부분의 네. 성도들이 요즘에 강단을 통해서 은혜를 못 받아요. 네. 왜 일단은 네. 있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물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예전만큼은 아니다. 목회자가 퍼포머가 되어버렸어요. 네. 이게 목회라는 것 자체가 쇼비즈니스가 됐어. 쇼비즈니스. 물론 안 그런 분들도 많지만. 안 그런 분들이 많죠. 네, 근데 이제 또 그런 부분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그렇죠. 많이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조엘 네. 오스틴 같은 경우. 네. 조엘 오스틴. 네. 알죠. 아 여러분들 조엘 오스틴 지금 한국에 있는 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데. 그렇죠. 긍정 네. 힘 이런 거. 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안타깝죠 이게? 네. 아, 근데 아니, 어디 있죠? 텍사스 오스틴. 텍사스에 오스틴에 있잖아요. 네. 아 오스틴인가? 네. 네. 레이크우드 네. 네. 거기. 거기 들어가려면 표를 사서 들어가야 돼요. 네. 거기 뭐 S자서 뭐 급이 다 달라요. 아, 그렇대요. 네, 급이 달라서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앞줄이 앉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앞줄이 앉으면 더 네. 은혜를 많이 받나요? 그러니까 이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종교 행위가 하나의 소비행위가 된 거죠. 네. 컨슈머리즘에 네. 빠진 거죠. 그 네. 소비주의. 네. 맞죠?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소비주 네. 소비주의적으로 네. 종교 활동을 네. 하고 있는 거니까.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회가 삶이 변화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 큰 몰에 가서 가장 좋은 프로덕트를 가장 좋은 생산품을 사는 건데 네. 공산품을 그것으로 인해서 삶이 물론 바뀌죠. 그러니까 공산품을 살면 삶이 바뀌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종교 활동을 해서는 네. 삶이 바뀔 수가 없다. 네. 그래서 네. 이 대형 교회가 네. 뭐 몇만 개가 한국에 네. 세워져도 네. 한국 사회는 여전히 네. 바뀌지 않은 채로 네. 예? 간다 라는 거죠. 예. 그럼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듣는 사람들의 신앙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형 교회들에 비교해서 왜냐면 거기서도 굉장히 은혜를 또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죠. 뭐 큰 규모와 근데 뭐 이 오케스트라 뭐 밴드 이런 데 또 이렇게 뭐랄까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렇죠. 큰 은혜 그게, 받은 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만약에 여기서 어떤 이야기로 어떻게 뭔가 영성을 더 촉진시켜줄 수 있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네. 은혜를 얘기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좀 전에 말씀하신 네. 대형교회에 가서 네. 앉아서 네. 익명성을 보장받으면서 그렇죠. 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렇죠. 앉아가지고 아주 훌륭한 음악가가 예. 하는 음악을 듣고 아주 훌륭한 오케스트라와 성가대가 하는 그 웅장한 음악을 들으면서 또 앞에 있는 십자가와 네. 또 올간을 보면서 아, 그렇죠. 뭔가 이제 네. 속의 세상에서 벗어나는 듯한 네. 예, 네.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것을 은혜라고 한다면 네. 은혜를 받을 수 있겠죠. 대형 교회 가서 네. 그것은 마치 두오모 성당이나 네. 유명한 유럽의 어느 두오모 아, 예. 유명한 유럽의 성당에 갔어. 네.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느낀 느낌과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가 네.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거든요. 네. 삶을 변화시켜 주지도 않죠. 삶을 변화시켜 주지도 않죠. 네. 한 번의 감동으로 삶이 변화되진 않잖아요. 아, 그렇죠. 예, 좋은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거, 네. 물론 좋은 일이죠. 예,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일이지만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그쵸. 주지 않듯이 좋은 그림을 본다고 해서 내가 좋은 화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약간 맞는 다른 얘기 같긴 하지만 지금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그림을 네. 보고 원근법의 네. 모든 비밀을 파악하고 예, 그것을 네. 할 줄 안다 이런 네.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은혜를 네. 만약에 말씀하시는 거라면 네. 그 뭐 대형교회 가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대형교회에서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삶의 변화는 없다는 네.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네. 아무 쓸데 네. 없는 거죠. 그럼 이걸 듣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 삶의 변화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네. 그 대형교회나 뭐 아무튼 강단에서 수직 네. 수직 하강으로 되는 네. 거잖아요. 네. 메시지가 강단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주입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형태 뭐 약간이 아니라 완전 주입식이죠. 왜냐하면 물론 이제 이 강단에서 질문을 던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고 이럴 수도 있어요. 네. 제가 그렇지만 여전히 네. 이 형태가 갖고 있는 한계가 네. 있다는 거죠. 수직적인 의사소통.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교육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강단에 거예요. 딱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네. 사실 빙자해서 하나님의 네. 뜻을 빙자해서 자신의 네. 얘기를 사실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라는 이 네. 의사소통 방법이 상당히 네. 위험한 의사소통 방법이거든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가 준비한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예.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네. 모든 설교가 그렇게 매도될 수 있느냐? 아, 그건 뭐 물론 그건 아니에요. 그 생각도 네, 해볼 네, 수 네, 그렇진 않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 구조적인 그런 결함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바로 그죠. 네. 구조적인 결함을 갖고 모든 거는 장점이고 네. 단점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구조적인 결함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강단에서 서서 설교를 해도 만약에 사람들의 네. 삶에 어떤 진정성 있는 변화를 가져줄 수 있다. 네. 그럼 정말 좋은 거죠. 네. 무슨 어디 교회죠? 청파교회? 네. 네. 이 성함이 뭐죠? 그 김기성 목사님. 김기석? 네. 김기성 목사님의 설교가 제가 볼 때는 네. 그런 설교예요. 어떤 그렇죠. 설교요?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아, 설교. 아, 생각하게 하는 설교. 네. 네. 그렇죠. 생각의 깊이.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삶의 변화는 것은 생각으로부터. 네. 생각으로부터. 네. 제가 아까 네. 그걸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네. 네. 은혜를 끼치는 이런 팟캐스트가 네.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했을 때 네. 저는 그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 팟캐스트를 아, 매주 듣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너무 좋고 아... 제가 들을 때 은혜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저는 결국에는 은혜란 게 뭐냐 이게 인스퍼레이션을 주는 거예요. 삶의 어떤 그리고 삶에 영감을 준다. 그 영감을 주고 네. 영감을 주고 또 생각의 변화를 가져다 줘서 결국엔 이 네. 인지적인 변화가 와야 네. 행동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 그렇죠.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잠깐 조금만 정리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은혜로운 팟캐스트를 하겠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약간 동의가 이제 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결국에 네. 전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네. 우리가 뭐 저기 네. 이원도 지금 네. 목회자로서 지금 네. 준비하고 네.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언제까지 준비만 하죠? 젊은 목회자들로 우리가 젊은 네. 목회를 근데 우리가 원하는 목회가 뭐냐는 거죠. 네, 저는 그렇죠. 여기에서 사실 우리 팟캐스트에 나갈 네. 이 질문에서 네. 우리 팟캐스트 나갈 아, 방향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최소한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은 기존의 교회를 비판하고 분석 아, 뭐라 그러죠? 우리가 디컨스트럭 해체 해체하고 네. 그것만을 위한 아, 목소리가 왜 이러죠? 그것만을 위한 팟캐스트는 아니다. 아니죠. 우리는 아, 사람들의 마음에 네. 또 울림을 주고 싶은 거죠. 네. 울림을 주고 그렇지만 좀 다른 방식으로 그렇죠. 생각할 거리를 좀 던져주고 네. 예, 그 제가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좋은 것 같아요. 예, 그, 교회로부터의 구원? 네. 이런 위험한 말 아, 던져도 되는지 네,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네. 예, 다시 한번 교회로부터의 구원에 대해서 네, 한번 생각해볼 수 네. 네, 저는 교회로부터의 구원이라는 말을 기독교로부터의 구원이라는 말보다 더 네. 좋아 낫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왜냐면 더 나은 것 같아요. 뭐 방송 우리 녹음하면서는 이야기 안 하셨는데 아까 전에는 기독교로부터의 구원. 기독교 너무 방대한 이런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했었는데 네. 그렇죠. 네. 교회로부터의 구원이 더 낫다. 그렇죠. 네. 하나의 제도화된 네. 이 교회라는 그렇죠. 조직도 네. 그리고 세상과 동떨어진 네. 하나의 무슨 사막에 있는 네. 예, 믿음 공동체와 같은 네. 그런 잘못 호도된 네. 예, 그런 모습의 교회 로부터의 탈피. 네. 그런 게 참 필요하고 그렇죠. 중요하지 않나 네. 생각이 아, 들어요.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해체 작업을 네. 할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네.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거기에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네. 네, 다 파편화된 그런 혼란 속에 우리가 남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거기서 다시 건설을 시작을 해야 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constructive한 네. 예, 발전적인 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목소리를 또 네. 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자, 그럼 그 정도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이제 저희가 이야기해야 되는 거는 방법을 이제 좀 얘기하고 그 내용 컨텐츠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런 뭐랄까요 이렇게 건설적인 비판도 하고 또 건설도 하고 그럴 수 있는가 네. 원래 저희가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이거죠. 그 예전에 있는 렉셔너리 한국말로 뭐죠? 성서 일과표 성서 일과표 네 라고 하는 그 성서 일과의 본문을 따라서 우리가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 그거였죠 원래. 그래서 뭐 설교를 준비하시는 우리 설교자분들이나 뭐 일반 성도님들도 내용을 들으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리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일단 아주 초기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네. 저는 사실 아직까지 그건 생각보다 괜찮다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한 본문을 두고 이제 성모일과라는 것이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3년 주기로 돌아가는 이제 매주 그리고 매일매일 읽어야 되는 성서의 본문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날그날 4개의 본문이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3년의 year A, 1년 A,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첫 해, 둘째 해, 셋째 해. 네. 이게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3년을 하고 나면 전체 성경을 쭉 한번 가보게 되나요? 그게? 어느 정도? 그 모든 성경 권을 한 번씩 권을 가보게 다 되는 볼게 거죠. 되죠. 네. 전체 장과 그렇죠. 절은 아니지만.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3년 단위로 이게 이렇게 주기가 돌아가도록 짜여져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개신교뿐만 아니라 개신교만 하나 제 생각 아니죠. 카톨릭도 네. 네.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성모일과의 본문을 따라서 서로 이야기해보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안건이었습니다. 그죠? 제가 좋다고 네. 생각했던 부분은 이제 이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교라는 패턴은 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다 듣는 구조인데 저희가 이렇게 셋이 모여서 이야기하게 되면 한 본문에 대해서 세 개의 다른 의견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분명히 더 새로운 면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희들한테도 뭐 성경 공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을 거고 또 서로 이야기하면서 또 몰랐던 생각들을 얻어가는 저희들을 위한 도움도 있을 거고 또 그런 과정을 청자들이 들으시면서 또 어떤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저는 뭐 다른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또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첫 번째 아닙니다. 그리고 또 뭐 어떤 저도 그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성서 신학자고 하니까 이 소리가 많이 녹음이 되겠네. 예, 그 저도 이제 본문을 가지고 이제 그걸 화두 삼아서 얘기하는 것도 참 뭐 굉장히 좋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네. 그냥 주제를 가지고 네. 좀 네. 얘기하는 게 예를 힘들어. 들면 뭐 어떤 주제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네. 회심, 구원. 네. 회심에 대해서 한 주 네. 동안 이야기해보자. 그렇죠. 회심과 네. 구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또 한 주간 네. 이야기해보자. 뭐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네. 그러면 나중에는 조직신학 책이 완성이 되겠네요. 그렇죠. 뭐 봉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그렇죠.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네. 뭐 이런 건가요? 그런 식으로 하면 네. 좋을 것 같고. 그것도 뭐 좋네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네. 청취자들한테 좀 네.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네. 즉각적인 도움이 되는 네. 그런 팟캐스트를 했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우리가, 네. 또 저는 이제 성서신학자니까. 네. 어떤 그런 성서신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네. 영감을 줄 수도 또 있겠죠. 어떤 네. 본문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지금 네.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이제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는 네. 한 가지 아이템은 네. 교회에서 이야기해주지 않는 네. 기독교의 중요한 사실들에 아, 좋죠. 대해서 우리가 네.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11조에 대한 이야기도 네. 사실은 해야 된다가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쵸. 11조에 대해서도 네. 그런 것도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안 믿어도 되는, 안 지켜도 되는, 안 해도 되는 네. 그런 건 또 청취자들이 싫어하시겠죠.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요? 네. 네. 아, 근데 하여튼 좋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도 네. 싫어하시겠어요. 그러면은 혹시 아, 뭐 목사님도 싫어하시죠. 티원님 혹시 뭐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저도 그 렉셔널을 따라서 하는 거가 네.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네. 저도 렉셔널을 따라서 네. 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한 가지는 네. 이거를 매주 하는 것이 네. 과연 가능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아, 네. 네. 그런 네. 이제 네.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해봤을 때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각자 또 바쁜 일상이 있고 이거를 그렇죠. 우리가 직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렉셔너리를 따라서 가는 것이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다른 분들에게 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네.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네.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네. 때 그렇죠. 우리가 느낄 네. 죄책감과 좌절감 네. 이런 게 또 얼마나 일단 렉셔너리는 클지. 아니다. 네. 네. 아 근데 저는 뭐 매 아니 이거 뭐 반대 의견 내는 건 아니고 이거 무슨 주제로 하든지간에 매주 할 수 있을까요? 매주는 힘들겠죠. 네, 매주 힘들지 않아요. 네. 혹시 뭐 정말 뭐 팟캐스트 뭐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뭐 정말 수익권을 다투면서 광고가 막 붙는다. 그럼 직업을 해야죠. 막 버리고 하실 생각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아, 그래요? 해야죠, 해야죠. 애너님께서 한 뭐, 네. 한 달에 뭐, 네. 한 1,000불씩만 들어와도 하죠.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네, 곁다리 질문이었어요. 저는 약간 이게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네. 방송 진행하는 네.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 좋습니다. 아, 왜냐면, 사람들이 개미가 네. 단 것에 이렇게 몰려들잖아요. 네. 근데 팟캐스트가 그렇죠. 사람들이 팟캐스트를 왜 듣냐면 네. 시시껄렁해서 듣는 거야. 네. 진짜. 네. 저 송은이 그거 있잖아요. 팟캐스트. 네, 네, 네. 뭐지? 그 있어요. 그 비밀 보장인가? 네. 김숙 씨하고. 김숙 씨랑 송은이랑 네. 그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김숙 씨는 김숙 씨고 송은이는 네. 송은인가요? 네. 아니니까. 네. 네. 송은이 씨, 김숙 씨. 네. 네. 근데 그분들 하는 거 들어오면 야 깍깍깍 웃고 네. 그냥 끝나는데 네. 사람들이 그걸 듣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가벼워야 되고 네. 편안해야 되고 우리가 네. 편안해야 돼. 우리가 편안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네. 의식의 흐름 팟캐스트 아. 이게 중요해요. 의식의 흐름 팟캐스트. 아까 전에 굉장히 컨슈머리즘 소비주의를 굉장히 비판하신 것 같던데 네. 지금 굉장히 청자 중심으로 가는 것도 소비자 중심주의 아닌가요? 날카로운 지적인데요. 그렇습니다. 너무 지금 듣는 사람이 구미를 맞추네요. 네. 중간에 잘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고 네. 싶어요. 네. 제가 진행자는 아니지만. 네. 이제 목회를 하실 텐데 네. 어떤 목회가 성공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목회를 하고 싶으신가요 네. 도대체? 아 그거 그러면 좋습니다. 네. 그 질문 좋은데 저는 그러면은 이 질문이 네. 우리가 팟캐스트가 나가야 네. 될 방향이랑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아 오케이. 근데 제가 지금 그 T1님이 렉셔너리는 아닌 것 같다까지만 들었고 네. 뭐를 원하신다는 얘기는 아직 아, 못 말씀하세요. 들은 것 같거든요. 네, 그걸 듣고 이 질문으로 한번 가보죠. 네 뭐 네, 아까 뭐 특별히 다른 생각이 있었던 거는 아니었고요. 네. 예. 그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네. 교회에서 들을 수 없는 그런 네. 중요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나씩 주제를 끄집어내서 네.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제가 젊었을 때 교회를 네. 다니면서 그때 신학을 하지 않았을 때인데 네. 궁금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성경을 읽으면서도 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 그렇죠. 또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게 이렇게 설교를 목사님이 네. 하시는데 이게 맞나? 네.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네. 또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사실 조직신학이라는 네. 것을 배우진 않잖아요. 체계적으로 안 배우죠. 네, 전혀 뭐 매주 그 공과 공부 네. 모임에 참석을 해도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제대로 배우기는 힘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했던 네. 여러 가지 듬성듬성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면 네. 좀 센세이셔널한 주제들이 있잖아요. 네. 동성애 문제라든지. 아, 그렇죠. 네. 그거 우리 건들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성애 문제. 한 1년 정도는. 1년 정도는 예를 들면 네. 네, 그런 문제들이 아, 있다는 그, 거죠. 그런 문제들을 네. 얘기해줘야 이 취지에 맞는 건 아닌가요? 안 돼요. 네? 아니 그거 안 얘기하고도 심각한 내적... 안 얘기하고도 한 6개월은 지나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다른 주제들도 많죠. 이것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사실 이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거.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고 싶은데도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 뭐 어떤 주제는 이야기할 수 없다. 이렇게 신경 써야 되는. 아 지금 약간 농담. 알죠. 아는데 이게 사실은 들렸어요. 농담 반 진담 반이잖아요.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지금 현 사태. 여러분 애너님께 네. 매달 1,000불씩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는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일단 약간 애너 티원님은 애너님의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 걸로 비슷한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애너님이 네. 여러 가지를 말씀하셔서 네. 네. 네. 지금 조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네. 아, 우리가 즐기지 못하면 청취자들도 네. 즐기지 못한다. 오케이, 그건 좋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청취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네. 우리가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네. 재미난 대화를 한다. 네. 평소에 네. 우리가 하던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네. 해야 청취자들도 네. 듣는다는 거죠. 부담 없이. 아, 그럼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에 네. 우리의 전문성. 제가 볼 때는 네. 사람이 그냥 컨텐츠예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T1님 자체가 그럼요. 엄청난 훌륭한 컨텐츠고 네. N1인 나 네. 내가 엄청나게 훌륭한 컨텐츠고 E1님도 네. 훌륭한 컨텐츠니까 네. 이 내 안에 있는 에센스가 그냥 네. 우러나올 때 네. 그게 사람들이 들을 만한 말이 나오는 거지 뭐 준비한 내용 네. 뭐 우리가 준비해봤자 뭐 위키피디아밖에 더 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평소에 생각했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할 때는 그래요. 준비를 안 하시고 네, 안 하시고 네. 지금 하고 싶다 이런 즉흥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지금까지 좀 편하게 네. 괜찮게 온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아 아니신가? 아 맞아요. 듣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목숨 걸고 준비하죠. 네, 네 목숨 걸고 준비하죠. 아 그 피드백이 필요하다.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네. 편안하게 해야 된다. 아 좋아. 근데 저는, 사랑에 빠지는 과정.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일단 사람이 컨텐츠다 진짜 동의하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렉셔너리로 해도 그렇고. 뭐 지금 애너님이 이야기하신 걸로 해도 그렇고 결국 나오는 내용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근데 그냥 이제 포맷을 만드는 거죠. 그냥 일종의 마케팅 수준이 있는 흐름, 거고 네. 그냥 어떠한 구조를 그래도 있어야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조금 경계를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나. 근데 어쨌든 저는 뭐 렉셔너리는 저는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그 애너님 말씀하신 그런 그냥 주제별로 그냥 한 주 한 주 얘기해보는 것도 좀 좋은 것 같긴 해요. 제가 지금 막 질문 드린 대로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뭐 우리가 나중에 뭔가를 네. 네. 뭔가 되겠다. 어떤 네. 교회 담임 목사 되겠다. 네. 뭐 이런 것도 좋은 생각이지만 제가 볼 땐 이게 우리의 목회의 어떤 방향성이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액티비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목회를 하고 싶은지를 네. 먼저 얘기를 해보는 걸로 좀 네.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이제 네. 그러면은 아, 앞으로 각자가 원하는 목회 방향은 네. 무엇인가? 그게 질문 맞나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보고 오늘 마무리하기로 하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간략하게 대답할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인생 설계를 네.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아, 인생 설계를 어떻게 하는 오늘 밤을 새서 얘기를 네.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간략하게, 네. 간단하게 어떤 식의 삶을 살고 싶고 네. 어떤 식의 목회를 하고 싶고 네. 어떤 식의 발자취를 남기고 싶고 이런 건 얘기를 잠깐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게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마치 그런 구분 뭐 단임 목회를 해야만 목회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걸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런 구분을 네. 원하는 그러니까 그런 구분은 아니잖아요. 그런 그렇죠? 구분이 아니고 네, 네. 그러니까 이 팟캐스트도 우리가 네. 지금 삶의 일부가 되어 네. 가는 거잖아요.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 가는데 이 팟캐스트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인가가 네. 네. 저는 아까 지금 계속 지금 똑같은 네. 동의 반복을 하고 있는데 예, 네, 한번 얘기해 보죠. 저 먼저 얘기할게요. 예, 먼저 말씀. 저 이원입니다. 이원인데 네. 참고로 이제 저 에듀케이션 원. 네, 오늘 사회를 맡은 거고요. 뭐 다음번에는 뭐 잘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목회는 그냥 할 말을 할 수 있는 목회였으면 좋겠어요. 할 말을 할 수 있는. 네, 할 말을 할 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막 아무 얘기나 맘대로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내가 정말 이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내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저는 그런 상황은 좀 탈피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동성애 문제라든지. 그렇죠. 동성애 같은 뭐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 상황이 닥쳐서 몇 번 탈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이제 무직 상태. 네, 지금. 네. 일단 네. 뭐 그 네. 주제는 우리가 건들지 네. 않고 넘어가기로 했고. 눈물이 앞으로 네. 가리는데 네. 어쨌든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제가 맞다고 생각하거나 뭐 아니면은 정말 이건 해야 되는 얘기다. 그런 게 있을 때는 뭐 물론 약간 어려움들이 있겠죠. 약간 압력도 있을 거고 뭐 구조도 있을 거고.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좀 극복해 나가는 목회를 했으면 좋겠어. 네. 네. 저 T1이 생각하는 어떤 목회라는 것은 일단 신앙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생각하는 좋은 신앙, 바른 신앙은 안젤름이라는 신학자가 이야기했던 Faith Seeking Understanding을 그렇죠. 따라가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의 모습인 것 같아요. 번역해주세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understanding,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렇죠. 바른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해를 추구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그런 게 많이 있죠, 그죠? 그렇죠. 이해하지 않고 눈을 가리고 네. 입을 닫고 그냥 앞에서 네. 누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는 그렇죠. 그런 맹종하는 네. 신앙은 죽은 신앙이죠. 살아있는 네. 것이 아닌 신앙. 그런 신앙의 모습을 저도 물론 그 안에서 탈피하고 싶고 네. 그 많은 그 눈이 멀고 있는 사람들을 네. 또 인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네. 네. 그게 이제 아까 네. 이원님이 말씀하셨던 네.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목회의 방향과도 맞닿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애너님. 네, 그 지금 눈이 먼 상태로 뭐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역시 네. 나왔습니다. 눈 먼저 소경이 소경을 인도 네. 하니까 둘 다 그렇죠. 구덩이에 빠진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 오늘 그 존 카빗은 와이드 월드북이라는 뭐 그거 네. 그거를 제가 잘 네. 봤는데 그 네. 뭐라고 써 있었냐면 네. 그 actual okay 그게 뭐냐면 그 와이드가 네. 그 과정과 실제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수많은 이 전문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 네. 전문 용어를 그 용어집이에요. 네. 그 전문 용어를 설명한 용어집인데 네. 그걸 좀 보다 보니까 거기에 actual occasion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네. 뭐냐면 실제적인 경우다. 네. 그게 뭐냐면 이제 가장 잘게 쪼개서 네. 그 분자를 넘어선 어떤 particle이 그 퀀텀이잖아요. 퀀텀? 네. 네. 그 퀀텀에 해당하는 사실, 퀀텀에 해당하는 C1님 네. 맞나요? 네. 네. 네. 네. 아무튼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그 실제적인 경우, 실제적 경우, actual occasion은 네. 과거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네, 과거로부터 영향을 받고 또 미래를 바라보는 과정 가운데서 네. 미래를 바라보는 이 상황 가운데서 과거로부터 영향을 받고 과거를 염두에 두고 네. 과거를 염두에 둔 채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구성해 나가는 그 행위 네. 그게 actual occasion이에요. 네. 그게 실제적인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실제적인 경우도 과거로부터 네. 과거의 실제적 경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고 그렇죠. 미래로부터 완전히 격리될 네.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는 사람은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는 존재예요. 네. 예. 근데 그 뭐 바리새인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네. 그러니까 네게티브한 인플루언스, 부정적인 영향을 부정적인 그 사람이니까. 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어디서부터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자신의 에너지로 네. 부정적인 그런 어떤 존재로 스스로를 규정하면서 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다시 말해서 목회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 그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네. 목회를 하지 말아야죠. 네. 그러니까 저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네. 어떤 의미로서 굉장히 가장 순수한 의미로서의 네. 목회를 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저는 사실 가장 순수한 의미로서의 목회를 이때까지 해왔고 네. 내가 순수하게 목회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다시 말해서 그 이 목회라는 이 단어의 네. 의미를 행위예요. 예, 어떤 행위를 네. 우리가 가장 순수하게 정의를 해봤을 때 그것은 네. 영향력을 받고 영향을 끼치는 거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네. 끼친다는 말씀. 선한 말씀이시죠? 영향력이든 뭐 내 그 부정적인 영향력이든 목회라는 것은 성, 예, 삶이라는 것 자체가 영향력을 받고 영향을 끼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삶의 방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어떤 의미로서의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 목회의 목적은 큰 교회를 세우고 뭐 수많은 사람들을 막 불러다가 메시지를 파는 그걸 좀 지향하고 네. 그런 건 좀 지향하고 진짜 삶의 변화. 네. 진짜 삶, 내 삶의 내가 먼저 변화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진정한 의미로서의 삶의 변화를 조금 좀 긍정적인 변화를 네. 가져올 수 있으면 그걸로 만족을 한다. 네. 그걸로 뭐 돈을 벌든 네. 돈을 벌지 못하든. 오케이. 좋네. 이렇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얘기 들으면서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많이 받잖아요. 받으면서 그래도 긍정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럼 결국 조엘 오스틴이 최고인가? 아, 그걸 얘기하려던 건 아닌데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가 살면서 많이 받고 거기서 긍정적인 힘을 가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비유로 이 얘기를 하셨는데 부정적인 것에서 결국 부정적인 것밖에 가져올 수 없는 사람은 약간 말이 꼬이네요. 한 번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가 살면서 많이 받는데 긍정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떤 힘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옆에서 힘이 필요한데 우리 팟캐스트가 그렇죠. 좀 그런 힘을 그렇죠. 줄 수 있는 어떤 아주 미약하고 네. 작은 그렇죠. 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갑자기 이렇게 훅 네. 들어오시네요. 네. 이쪽으로. 그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네. 그 팟캐스트 목록을 보니까 답업수다? 네. 그런 팟캐스트 있더라고요. 답업수다. 네. 영화 팟캐스트인가? 네. 모르겠어요. 저는 몰라요. 답업수다예요. 네. 답업수다. 네. 네. 저는 그 팟캐스트가 참 네. 제목이 좋다. 네. 왜죠? 답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무책임하면서 네, 네. 왜냐면 답을 주면 안 돼요. 그렇죠. 답을 주면 생각이 그쳐요. 아, 좋습니다. 답을 알게 되면 생각이 그치는 거거든요. 네. 네. 우리는 생각을 하게끔 그런 촉진해주는 네. 뭐라고 하죠 네. 그걸? Faith seeking understanding. 그러니까 좀 이렇게 기존에 이렇게 그런 네. 기존의 뭐 설교를 네, 통해서 네. 굉장히 이렇게 고착화된 생각들을 네. 한번 휘저어주는 네. 그런 팟캐스트가 네. 될 수 있지 않을까. 좋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오늘 얘기를 많이 나눠본 것 같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오늘은 이제 파일럿이니까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네.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또 뭐 들으신 분들 계시면 감사합니다. 일단 근데 들으셔서 알겠지만 저희가 뭐 그렇게 잘나서 이걸 하는 건 아니고 저희도 공부하고 또 목회도 배워나가고 배워나가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과 또 한국 교회의 미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구석방이에요 진짜. 그런 데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런 게 어떤 분들에게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또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 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저희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하는 거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혹시 저희가 어떤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뭐라도 좋으니까 이메일로 무슨 이메일? 네, 저희가 만들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3원. 그래서 그쪽으로 피드백 주시면 저희가 뭐 최대한 대화하면서 네.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럿 방송 여기서 마칠까요? 네, 네. 마치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